그려봐 푸른 하늘 아래 끝없이 바다 보이는 곳 그곳에 너와 내가 있는 거야 oh, 내 앞에 바로 네가 있고 네 눈에 내가 비춰지고 그곳엔 우리 빼고 남는 거야 내 여자로 만들 거야 나 욕심 한번 가질 거야 또 후회하진 않을 거야 네 귓가에 속삭여줄게 우리만의 sign 너와 나의 time 내가 없던 지난 시간들일 뿐이야 모두 떨쳐버려 let it go 너와 나의 sign 우리만의 time 그래 여기 지금부터 시작이야 주인공은 바로 너니까 나를 믿어봐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두 눈에 눈물 참아왔지 다시는 혼자 두지는 않을게 내 여자가 되는 거야 넌 내 거여야만 하니까 또 후회하진 않을 거야 내가 네 곁에서 지켜줄게 너와 나의 time 내가 없던 지난 시간들일 뿐이야 모두 떨쳐버려 let it go 너와 나의 sign 우리만의 time 그게 여기 지금부터 시작이야 주인공은 바로 너니까 나를 믿어봐 참 다행이야 널 내 마음에 담아서 너 때문에 설레고 너 때문에 웃잖아 우리만의 sign 너와 나의 time 내가 없던 지난 시간들일 뿐이야 모두 떨쳐버려 let it go 너와 시작이야 주인공은 바로 너니까 나를 믿어봐 너와 나